Bye. 주님,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. 아멘. 산소망이 되시니 주의 아래